오늘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난 눈물만 흘렸어. 내 가슴에 열이 나 기억은 멈춰서 있고 금세라도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아. 나 이렇게 아픈데 죽을 것만 같은데 나의 병은 이렇게 하루하루 더 애만 가는가 봐. 벌써 며칠째 지워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의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고쳐주세요.